괴뢰 패당은 더 이상 내외 여론을 우롱하지 말고 유인 납치된 우리 인원들을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위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괴뢰 패당은 유인 납치에 간 우리 인원들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송환 요구를 거부하고 저들의 추악한 범죄를 감춰보려고 가슴바락을 다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1일 괴뢰 패당은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법원에 청구한 유인 납치된 우리 인원들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저들이 끊어버린 법정 대리인을 내보내어 재판을 끝내 결렬시킴으로써 불법 무법의 반인륜 집단 천하의 사기 협잡배로서의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우리는 이번에 온결의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여 괴뢰 당국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민변의 법적 소송을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 서행으로 여기고 그들이 제기한 대로 필요한 증명서류도 해주었으며 피해자 가족들의 위임장도 보내주었다. 그러나 괴뢰 패당은 우리 인원들에 대한 민변의 거듭되는 정보 공개 요구와 면담 요청을 부당한 구실을 붙이어 거부한 것처럼 이번에도 내외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법정에 끌려 나와서는 우리가 예견한 바 그대로 인권 침해니 가족 피해니 하는 황당무계한 수작을 늘어놓는 해괴망측한 추태를 부렸다. 그리고 괴뢰 통일부를 내세워 적법한 보호니 뭐냐면서 정보원 깡패들의 행위를 두둔해 나섰는가 하면 여당 패구리들과 보수 언론을 비롯한 오중이 또중이들을 내세워 반인륜적 범죄를 정당화해버리고 복닥소동을 피우고 있다. 이것은 괴뢰 패당이 범죄적 진상이 드러날까봐 극도로 당황망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저들의 극악무도한 유인납치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같다. 사실 괴뢰 패당에게는 피해자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민변의 요구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인원들이 자진 탈북했다고 그처럼 떠들어대던 괴뢰 패당이 무엇이 꼬리고 속이 캥기어 그들의 신상 공개를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괴뢰 패당이 신변 안전이요 가족 피해요 하면서 저들의 부당한 행위를 변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 침 뱉는 격의 황당한 궤변이며 날벼락 맞을 저지러운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인원들을 백주에 남조선으로 끌고 가자마자 그 무슨 큰일을 친 것처럼 세상에 공개한 장본인이 바로 괴뢰 패당이다. 그리고 지난 시기는 물론 지금도 파산에 직면한 극악한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부재해보려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 행위를 일삼으면서 우리의 화목한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별의별 모략과 음모 책동을 다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며 그 직접적 피해자가 다름 아닌 유인 납치된 우리 인원들이고 그 가족들이다. 괴뢰 패당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가족 피해라는 쌍뚱같은 구실을 내걸고 우리 인원들의 법정 출석을 가로막는 데 대해 남조선의 각계가 저주와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이 시각에도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딸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자식들과의 대면을 위해 남조선에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괴뢰 패당이 적응이니 교육이니 뭐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나 그들을 외부화 격폐시키고 반인권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저들의 비열한 정체를 가리우고 내외의 항의와 규탄을 모면해버리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 패당은 삼척동자도 경악할 해괴한 기변으로 억울한 수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가족들과의 면담을 즉시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 보나건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멀리 달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달라는 것도 아니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우리 사람들을 찾아달라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인종물이라고는 꼼을 만치도 없는 마귀할미인 박근혜가 직접 지시하고 흉물스러운 그의 선발이 되어 밤낮 동족을 해칠 모략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가둬놓고 있는 우리 인원들을 효력의 품으로 당장 돌려보내라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한 공정을 고칠 필요도 없다. 유인 납치에 간 우리 인원들을 이제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면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곧잘 외우고 눈만 뜨면 그 누구의 인권을 골고드는 데 재질화된 괴뢰 패당이 그 말에 꼬물 만한 진실이라도 있다면 극악무도한 유인 납치 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하고 그들 모두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괴뢰 패당이 민변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의 법적 소송과 성안 요구를 북에 놀아난 것으로 매도하면서 또 하나의 정복소동을 일으키려고 발악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원들을 지금처럼 계속 괴뢰 정보원에 감금해놓고 보호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원들을 성원할 때 대한 내외 요련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반인륜적 악행이다. 재반 사실은 괴뢰 패당이 유인 납치 보험주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얼마나 뻔뻔스럽고 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는 괴뢰 패당이 우리 인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지금 어떤 가혹한 처지에서 어떤 공갈과 회유키만 작동에 맞서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괴뢰 내부에서 제공된 믿음직한 정보를 통하여 성큼보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우리 인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괴뢰 패당은 적법적 조치에 따른 보호와 적응을 위한 금손 참관과 교육이 어떻게 유치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괴뢰 패당은 물론 내외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원들은 대부분 외동딸이며 부모에 대한 정이 극진하다. 이러한 우리 처녀들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서슴없이 부리는 남조선과 같은 썩고 병든 사회에 자진 귀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진상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할수록 더 큰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람들의 저주 속에 죄악만을 더 쌓게 되는 법이다. 괴뢰 패당은 이제라도 우리 인원들을 유인 납치하여 억류 구금하고 회유 기만과 위협 공갈을 일삼는 것이 천륜을 고육하는 반인륜적 기만과 죄악으로 되며 그러하여 얻을 것은 천벌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만일 괴뢰 패당이 우리 인원들을 대상으로 흉악한 모략 작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내외 여론을 계속 우롱한다면 사태는 더욱 엄중하게 본조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우리는 괴뢰 패당의 짓돌리는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극악한 대결 광신자들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6월 25일 평양.